바보 같은 말들 뿐 girl 날 사랑해줘요 다시 내게 와줘요 예전처럼 다시 날 안아줘요 날 위로해줘요 지금 전화해줘요 예전처럼 그대 목소리 느껴질 거라고 나 약속했지만 아직 널 보면 널 떨려 We gotta stay together 잠이 오지 않아 너도 나와 같은지 항상 널 떨려 I love you forever 꿈에 들 거라고 나 약속했지만 아직 널 보면 널 떨려 We gotta stay together 잠이 오지 않아 너도 나와 같은지 내 생각하는지 아닌 걸 알았지 상처는 눈물을 남기고 생각에 잠기고 친구들의 위로 들리지 않고 하루 종일 울고 죽고 싶을 만큼 가슴이 아프고 나도 하루 종일 전화기 붙잡고 그대 보고 싶어 못 참고 혼자 또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고